얼음 같은 눈 또 붉은 눈빛 Breaking me in two 따뜻한 들지 옹자에 앉아 네 앞에 설 때 내 안에 타는 불길 What I gotta do 두꺼운 손이 너를 찾아도 I can't have it 너에게 손대선 안 돼 절대 하지만 이끌리지 날 아플수록 널 원해 멈춰 제발 멈추지 마 멈춰 제발 멈추지 너 때문에 온몸이 타올라 너 때문에 심장이 목말라 Like a fever fever fever fever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밀어내도 내 안에 타올라 피어나 like a fever, fever, fever 널 알고 싶어, 널 알고 싶어 Don't stop, 그래 all day 태워줘, please stop, stop. 나의 대행여 그만 baby, oh baby 이런 날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나 날 놓아줘 날 놓아줘 날 놓아줘 날 놔놔 너 때문에